제 빈잔만 바라보다가 내겐 과분하단 핑계로 그녀를 보내고 발길 닿는 그대로 하염없이 걷다 보니 너와 가던 추억의 그곳에 오늘 또 한 여자 그렇게 보냈어 너란 사람 때문에 오늘 또 한 여자 그렇게 울렸어 나만 나쁜 놈 됐어 아무리 마음 주려 해도 이미 내 맘 네가 다 가져 난 다른 사랑도 못해 오랫동안 내 주위를 서성였다고 유치해 우는 후배 녀석을 돌려보내고 미안해진 마음에 술 한 잔을 하다 보니 어느샌가 또 너의 집 앞에 또한 여자 그렇게 보냈어 너란 사람 때문에 오늘 또한 여자 그렇게 울렸어 나만 나쁜 놈 됐어 아무리 마음 주려 해도 이미 내 맘 네가 다 가져 더 줄 게 없는 데 사람의 어깨 빌려서라도 그렇게 하고 널 잊고 싶지만 좁디 좁은 나의 가슴에 이 자리만 있어서 너 아니면 품을 수가 없나 여자를 잊지 않도록 돌아올 순 없겠니 더 나쁜 놈 만들지 않